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건 68돌세에 즈음하여 중국 대북 선박 장홍 1호와 왜남 국적 선박 안신프 085 선원들의 경축 모임이 7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남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으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습니다.